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 경축 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공연이 16일 평양의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직맹일꾼들, 노동자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3인시 영원불멸할 유월이어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합창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남성독창 선군 일일이 여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합창시 당을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가리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